그렇게도 힘들었니? 나 먼저 떠난다고 하는 말 잘 가란 인사조차 못했는데 난 어떻게 모두 두려워져 끝났다고 봐도 내 마음 어디에도 너일 뿐 온종일 너의 기억 씻어봐도 이젠 아무 소용도 없어 어떻게 약속해야 볼 수 있니 다시 꿈에라도 찾아와줘 너 떠난 그곳으로 가고 싶어 다신 돌아오지 못한다 해도 아침에 눈 뜨면 남은 내 모습 눈물만 네가 너무 그리워 보고 싶어 습관처럼 한숨만 어떻게 약속해야 볼 수 있니 다시 꿈에라도 찾아와줘 한 번만 넌 내 품에 안고 싶어 이젠 안 된단 걸 알고 있지만 아침에 눈 뜨면 남은 내 모습 눈물만 그땐 어떻게 해야 하는 거니 네가 미워져 원망만 남겨준 나를 용서할 수 없어